물을 다 마셔도 내 피는 물이 되지 않는다. 그 빈자리 설악 하나쯤 헐어서 덮으면 묘지가 될까. 마른 바다의 소리 들으며 마침내 내 피도 잠이 들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근배 시인의 갈증에서처럼 정신세계의 목마름과 진실에 대한 몸부림으로 이 밤에 잠 못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갈증입니다. 갈증을 공개하십시오. 공개하는 순간 이미 반쯤은 그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니퍼 에이 중에서 러브테마로스인 나비 부인의 허밍 코러스였습니다. 비디오 제목으로는 제니퍼 연쇄 살인 사건으로 나온 영화죠. 앤디 가르시아가 연쇄 살인 사건을 쫓는 형사로 나오고 우마 서먼이 범인의 목표가 된 맹인으로 나온 미스터리 수사물이죠. 자, 인천의 상현씨, 9월 7일은 친구 혜경이, 9월 17일은 친구 치문이, 9월 27일은 동생 상일이의 생일이라고 엽서에 적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끝 숫자가 7일인 날에만 친구들이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네요. 생일 축하 미리미리 드리겠습니다.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 리듬까지 700-8884.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자, 준비됐지? 어? 700-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칼칼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이 음악을 듣고 영화음악의 위대함을 알았다고 하신 하이텔의 강호석 씨, 그리고 대전 대덕구 비례동의 이해옥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늑대와 추물 중에서 존 던바의 테마였습니다. 감춰진 걸작,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퀸틴 카타란티노의 저수지에게, 레저보아 덕입니다. 감독의 이름이나 영화의 제목이나 참 생소한 영화죠. 감독인 퀸틴 타란티노는 올해 29의 신예입니다. 그리고 저수지에게는 그의 첫 작품이고요. 신예 감독의 첫 작품인데도 영국의 권위 있는 영화 잡지 사이렌 사운드즈가 커버 스토리로 다룰 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현대 영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폭력과 코미디의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장르의 혼합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크로스오버를 작품의 틀로에서 갱들의 이야기를 예술영화의 경지로까지 올려놓고 있죠.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범죄 조직의 보스인 조 개벗과 그의 아들 나이스가이 에디는 다이아몬드 거래소를 털기 위해서 6명의 프로페셔널을 고용합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이들 두 부자와 6명의 프로페셔널들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잡담을 나눕니다. 그들 6명은 이름은 서로 모르고 다만 미스터 화이트, 미스터 오렌지, 미스터 핑크, 미스터 블론드 이렇게 색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익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스가 붙여준 별명들이죠. 마돈나의 Like a Virgin이 흘러나오자 미스터 브라운이 처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미스터 핑크가 식당 종업원에게 왜 팁을 줘야 하냐면서 팁 내기를 거부하지요.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이 그에게서 팁을 받아내려고 한바탕 소란을 떱니다. 식당을 나서는 검은 정장 차림의 이 여섯 사람들과 캐벗 부자의 모습이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노래 Little Green Bag에 맞추어서 슬로우 모션으로 처리되면서 타이틀이 올라갑니다.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Little Green Bag이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권태스럽기까지 했던 영화의 시작이 복부에 총을 맞아서 피범벅이 된 미스터 오렌지가 병원으로 데려다달라고 소리치고 그런 그를 뒤에 태운 미스터 화이트가 미친 듯이 차를 무는 장면으로 바뀌면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일당들은 다이아몬드 거래소로 습격했지만 이미 포진하고 있던 경찰에게 포위돼 총격전을 벌인 것입니다. 화이트와 오렌지는 브라운이 모는 차를 타고 도주하다 사고로 브라운이 죽고 둘만 도망칩니다. 그러다 여자의 차를 빼서 타려던 오렌지는 여자의 총에 배를 맞고 그 여자를 쏴 죽이고 말지요. 화이트는 병원으로 데려가달라는 오렌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접선지인 창고로 갑니다. 화이트는 오렌지를 창고에 내려놓고 이미 와있던 핑크와 설전을 벌입니다. 핑크는 다이아몬드 가방을 들고 도주하다 경찰에 쫓겨 가방을 버리고 왔다며 누군가가 밀고자가 있다고 주장하죠. 그때 냉혹한 표정에 블론드가 옵니다. 그는 흥분해 있는 둘을 비아냥거리듯이 바라보다가 자신이 경찰을 하나 납치해왔다고 합니다. 의자에 묶여지는 경찰. 핑크, 블론드, 화이트. 이 세 사람은 경찰을 집단 폭행하면서 밀고자가 누군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보스의 아들인 나이스가이 에디가 들어와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가자며 화이트와 핑크를 데리고 나갑니다. 혼자 남은 블론드는 경찰을 묶고 고문을 시작합니다. 칼을 빼들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Stillers Willy 부르는 Stuck in the Middle with You에 맞춰서 춤을 추죠. Favorite from April of 1974. That reached up to number five as K. Billy Super Sounds of the 70s continues. Well, I don't know why I came here tonight. I'm so scared. 그리고 블론드는 경찰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경찰에 귀를 자른 뒤 블런드는 차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와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경찰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습니다. 블런드가 G4 라이터를 켜들었을 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오렌지가 연거푸 총을 발사해 블런드를 죽이고 맙니다. 오렌지는 묶여있는 경찰에게 자신은 위장 침투된 언더커버 경찰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힘이 없어서 그를 풀어주지는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잠시 뒤 화이트와 핑크 그리고 나이스가이 에디가 다이아몬드 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블론드가 죽은 것에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오렌지는 그가 자신들을 경찰에 팔았다고 소리치죠. 그때 보스 캐벗이 들어와서는 오렌지가 경찰이라고 말하며 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화이트는 오렌지가 다친 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 그가 처음 차를 빼앗았을 때 여자를 죽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이제 캐벗은 오렌지를 겨누고 화이트는 캐벗을 겨누고 나이스가이 에디는 화이트를 겨누는 묘한 대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다 캐벗이 오렌지를 쏘자 서로 총을 쏴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핑크가 다이아몬드 가방을 들고 사라진 뒤 총 맞은 화이트가 오렌지에게 다가갑니다. 오렌지는 말하지요. 나는 정말 경찰이었어. 화이트는 짐승처럼 울음소리를 내며 오렌지의 관자놀이에 총을 겨눕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와 총을 버리라고 하죠. Drop the gun down. Don't do it. Drop the gun, man. Don't drop the gun. Drop the fucking gun. We're gonna fucking blow you away. 화이트가 오렌지의 이마에 총을 쏘자 경찰도 화이트를 쏩니다. 영화 저수지의 개의 엔드 타이틀에 흐르던 해리 닐슨의 코코넛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해지는 것은 이 타란티노에게 영향을 준 감독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타란티노 자신은 70년대 폭력의 미학을 주장했던 샘 페킨파를 들고 있습니다. 샘 페킨파의 폭력 미학의 요체, 바로 액션 장면에서의 슬로우 모션 컷이죠. 그러고 보면 이 저수지의 개에 나오는 슬로우 모션, 즉 고속 촬영 컷들은 분명히 샘 페킨파를 닮았어요. 하지만 영화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 줄거리를 곰곰이 분석해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언더커버 경찰, 동료 사이의 의리, 그리고 배신, 특히 마지막 셋이 서로 총을 겨누는 그 장면의 구도. 바로 오우삼 감독의 첩혈가도에서 이장웅, 장하구, 양조위가 서로 총을 겨누는 그 유명한 장면과 아주 비슷하지요. 지금 오우삼은 존 우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영화 저수지의 개는 70년대 여자와 흑인이 등장하지 않는 화이트 바이올런스, 즉 백인들의 폭력을 담았던 샘 페킨파의 영화와 홍콩 누아르의 틀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마틴 스콜세이지의 굿펠라스와 오우삼의 홍콩 누아르의 혼합, 그것이 타란티노를 주목받는 신인으로 만들었다고 본다면, 글쎄요, 홍콩 영화의 아성인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무엇이 나올까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보내드린 감춰진 걸작 저수지의 개, Reservoir Dog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블루스웨드의 노래입니다. Hooked on a Feeling. 우가 샤카 우가 우가 우가 샤카 우가 우가 우가 샤카 우가 우가 우가 샤카 우가 우가 우가 샤카 I can't stop this feeling 우가 우가 우가 deep inside of me 우가 우가 우가 girl you just don't realize 우가 우가 what you do to me 우가 우가 우가 샤카 when you hold me in your arms so tight you let Let me know everything's alright. I'm hooked on a feeling. I'm high on believing that you're in love with me. Lips as sweet as candy. Its taste is on my mind. Girl, you got me thirsty for another cup of wine. Got a bug from you, girl, but I don't need a cure. I just stay affecting if I can for sure. All the good love when we're all alone, keep it up, girl. Yeah, you turn me on. I'm hooked 감싸진 걸작 저수지의 개 중에서 블루스웨드의 노래 Hooked on a Feeling이었습니다. 자, 구로 일동의 강병용 학생이요. 아주 서남준 씨의 옛날 사진 같은데 사진을 오려 붙여가지고 엽서를 보내주셨네요. 서남준 선생님이 나오시는 화요일은 참 포근하고 편안합니다. 앞으로도 영화와 영화음악의 뒷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유. 아주 이거 언제 때 사진인가요? 글쎄요. 굉장히 오래 전 사진인데. 어떻게...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강병용 학생이요. 학생인가 네. 보죠.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사실은 저 지난주와 오늘이 순서가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 사운드트랙에 관한 그 묘미랄까 이걸 네. 맛보여드리기 위해서 로렌스 올리비에의 LP 레코드 낡은 걸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헨리 오세를 먼저 소개해드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로렌스 올리비에가 그 헨리 오세를 1945년에 제작 감독 지원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햄릿보다 한 4년 먼저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48년에 햄릿을 만들었죠. 네. 오늘은 로렌스 올리비에의 헨리 오세와 네. 그다음에 또 헨리 오세는 아마 그 요즘 케네스 브레너의 네. 작품으로 보신 분이 계실 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과 마찬가지로 로렌스 올리비에의 그 헨리 오세와 케네스 브레너의 헨리 오세를 네. 비교 감상하는 시간을 예.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흔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대한 그 정의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겠어요. 네. 그래야만 아마 오늘 감상하시는 그 이 음반 재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울 줄 압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는 사실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글자 그대로 진짜 사운드트랙 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로렌스 올리비에의 햄릿, 네. 또 오늘 감상하실 로렌스 올리비에의 헨리 오세의 네. LP 코드가 진짜 사운드트랙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감상하실 이 작품은 영화 필름을 영상에 걸어서 네. 영사기의 앰프로부터 배우들의 대사와 음향 효과, 음악을 모두 테이프에 녹음한 다음에 네. 이 테이프를 편집해서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LP 레코드화한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그 진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레코드가 되겠어요. 예, 필름에서 직접 뽑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음질은 과히 좋지 않지만은 네. 아무튼 영화의 그 생생한 맛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영화음악 팬 중에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레코드야말로 진짜, 네. 진짜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힘든 게요. 저작권 문제. 예를 들면 목소리만 출연해도 역시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저작권이라든가 로얄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진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레코드를 만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네. 요즘은 전혀 안 만들고 있어요. 간혹 만드는 것이 예를 들면 러브스토리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같은 경우가 있고 근데 혹시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 이탈리아 영화 철도원이나 전쟁과 평화 혹은 비비안 리가 나왔던 안나 카레리나의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코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화사의 음악사의 몇 장 안 되는 순수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레코드이기 때문이에요. 네. 가끔 왜 철도원의 테마음악 그 듣다 보시면은 음악과 함께 다이얼로그 나오는 경우 있죠. 네. 이태리 영화가 그런 게 네. 많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주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일본판인데 네. 지금은 거의 절판이 돼서 몇 장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감상할 햄리 또 헨리 5세가 그런 작품이죠. 네. 그 다음에는 영화의 그 필름의 사운드 트랙에다가 녹음을 하기 전에 그 미리 녹음된 음악을 오리지널 테이프에서 따다가 레코드화 혹은 CD화 한 것입니다. 네, 음악만이요. 음악만. 예. 근데 우리 보통 영화음악 시간에 나가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듣습니다 하는 건 두 번째 케이스죠. 네. 음향 효과나 대사가 빠진. 네. 그러니까 따로 녹음된 음악에서 테이프에서 뽑은 것. 네. 그 다음에는 오리지널 스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와는 관계없이 그 영화음악 작곡자로부터 오리지널 스코어를 빌려다가 스튜디오에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녹음한 네. 그 배너의 경우 네. 미크로스 로자가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서 한 음반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 요 세 가지의 영화음악에 대한 그 음반의 개념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케이스 네. 그 진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네. 감상하겠습니다. 1945년에 그 로렌스 올리베가 38살 때입니다. 38살 때는 뭐 그 위에 존 길구드라든가 로버트 리처드슨 이런 쟁쟁한 그 셰익스피어 배우 연출가들이 많았을 때니까 로렌스 올리비에가 헨리 5세를 영화로 만들겠다 했을 때 아마 나이든 선배들은 젊은 녀석이 뭐 이 정도로 봤겠죠. 근데 막상 영화를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헨리 5세는 뭐 잘 아시는 대로 1400년대 초에 영국을 지배했던 젊은 왕이죠. 근데 이 헨리 5세는 영국 영화 중에서 색채를 최초로 사극에 활용해서 네.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의 선명한 그 색채 영상을 자랑했던 작품입니다. 네. 또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원전 그대로 스크린에 옮겼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의 런던 조감도가 지도가 소개가 되고 무대에는 그 코러스라고 하는 해설자가 나타나서 그게 진행을 설명하면서 네. 막이 오릅니다. 네. 이때부터 무대에서 시작해서 무대와 객석을 교대로 촬영하면서 그러니까 극장이 다시 나오죠. 영화 속에. 네. 영화 속의 관객들의 모습 또 그 관객들이 지켜보는 헨리 5세의 진행 상황이 예. 교대로 나오죠. 아. 그리고 전투 장면이 케네스 브레나의 작품과는 약간 달리 아징코트 대혈전의 그림으로 네. 설명이 되는 아주 이런 특이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으로써 가장 절정의 장면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영화 중에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1415년 10월 25일 헨리 5세가 이끄는 사실은 헨리 5세는 3만 명의 영국군을 이끌고 프랑스에 갔다가 2만 명이 전사하고 만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네. 1415년 10월 25일 프랑스군과의 결전의 아침에는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는 만 명이고 자기네들을 포위하고 있는 프랑스군은 6만 명이었어요. 그쵸. 6대 1의 열세 속에서 네. 전투를 치르는데 전의를 북돋우기 위해서 헨리 5세가 병사들 앞에서 연설하는 대목이 세인트 크리스피안 데이라는 연설이에요. 네. 대충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 크리스피안의 제삿날이다. 오늘을 살아남아서 무사히 돌아가는 자는 이날이 오면은 발돋움을 하고 서서 크리스피안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높이 들 것이고 이날을 살아 노경에 이르는 자는 해마다 이 제일 전날 밤에 이웃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내일이 성 크리스피안의 날이라고. 소매를 걷고 상처를 보이면서 이 상처는 크리스피안제에 받은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리라. 네, 이 대목인데 38살 때 이때가 처음으로 로렌스 올리비에가 영화적인 모험을 시작하던 네. 역사적인 해입니다. 네. 그러면 직접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로렌스 올리비에의 육성과 함께 배경음악은 윌리엄 월튼이 작곡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예. Old men forget, yet all shall be forgot, but he'll remember with advantages what feats he did that day. Then shall our names, familiar in his mouth as household words, Harry the King, Bedford and Exeter, Warwick and Talbot, Salisbury and Gloucester, be in their flowing cups freshly remembered. This story shall the good man teach his son, and Crispin Crispian shall ne'er go by from this day to the ending of the world, but we in it shall be remembered, we few, we happy few, we band of brothers. For he today that sheds his blood with me shall be my brother, be he ne'er so base. And gentlemen in England now abed shall think themselves accursed they were not here, and hold their manhoods cheap, while then he speaks that fought with us upon St. Crispin's Day! 사실 2년만 있으면 이 레코드는 나온 지 50년이 됩니다. 네. 근데 음악에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화살 날아가는 소리를 하죠. 충분히 현악기로 그렇습니다. 샥샥 드는 소리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배경에 깔린 이 음악은 네. 그 영화 음악의 그 교과서와 같은 음악이에요. 네. 음악을 작곡한 윌리엄 월튼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햄릿도 맡았는데 네. 아마 혹시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정경화 씨의 그 레코드나 CD면 빠지지 않고 모으신다는 분들은 레코드장 다시 뒤져보시면 그 아주 반가운 이름을 발견할 거예요. 정경화 양이 그 세 번째 레코드인가를 바로 이 윌리엄 월튼 경이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네. 녹음을 했어요. 네. 그 녹음 스타디오에 직접 윌리엄 월튼 경이 녹으로 이끌고 나와서 우리의 그 정경화 씨를 격려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영국 클래식 음악계 원로인데 48년 전에 이 음악을 써서 굉장한 그 평판을 받았죠. 그리고 영어음악 교과서에는 윌리엄 월튼 경의 이 음악이 하나의 교범으로 그 자세하게 예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로렌스 올리비에의 그 절정의 목소리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 영화는 로렌스 올리비에가 한 영화는 못 보고 케네스 브래너의 영화만 봤거든요. 근데 네. 그 영화도 상당히 힘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헨리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 프랑코 제베릴리가 그 햄릿을 만들었을 때 비평은 그저 시큰둥했었어요. 네. 근데 케네스 브래너가 89년에 로렌스 올리비에의 그 원전과 감히 비교를 하겠노라면서 네. 헬리옷을 만들었을 때 네. 전 세계의 비평가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어떤 비평은 사실 그 우리말 표현 그대로 하자면 귀신 같은 솜씨가 만들어낸 네. 찬란한 셰익스피어의 해석이라는 이런 평판도 있었어요. 예. 로렌스 올리비에가 48년 전에 헬리오세를 만들었을 때 38살이었는데 네. 케네스 브레나가 메가폰을 잡았을 때는 불과 29살이었어요. 그쵸. 오히려 연령으로 보자면은 케네스 브레나가 우리 흔히 영화 얘기할 때 힘 있는 영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진정한 힘 있는 작품이 아마 제 생각에도 이 케네스 브레나의 작품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헬리오세, 로렌스 올리비에 작품을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올리비에의 헬리오세가 보다 연극적이고 네. 교과서같이 굉장히 장엄한 스펙타클이었다면 케네스 브레나의 헬리오세는 보다 더 그 현대의 그 영화학도답게 영상적인 그 사실감을 추구하면서도 네. 그 생동적이고 그 화려한 스펙타클로 만들었다는 데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젊은 세대에게는 케네스 브레나의 작품이 훨씬 더 감동 깊게 보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로렌스 올리비에와 케네스 브레나의 두 작품의 우열을 가린다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죠. 네. 두 작품 모두 영화사의 귀감으로 남을 것이고 네. 저는 사실은 그 케네스 브레나의 작품을 그 시네하우스에서 봤는데 네. 시간이 저녁때였는데도 한 100여 명 나머지 관객석은 다 비어 있었어요. 네. 수입사는 뭐 굉장히 그 흥행에 참패를 했죠. 우리가 이런 작품을 그냥 놓치고 지나갔다는 게 아쉬운데요.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고전을 읽는 기분으로 비디오라도 꼭 한번 구하셔서 한번 감상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셰익스피어의 뭐 대가라고 일컬어쓰는 감독이니까요. 케네스 브레너의 작품들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읽는 기분으로 봐도 참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고전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네. 현대물을 보면은 뭐 흔히 말로 실력이 붙는 셈이죠. 네. 또 하나는 케네스 브레너의 작품만큼은 그것이 사극이든 또 패러디물이든 저도 영화를 많이 보고 권하는 입장에서 감히 우리 영화 팬들에게 어떤 작품이든지 케네스 브레나의 작품은 안심하고 네. 감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그쵸. 반드시 권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지난번에 헬리오스를 비교 감상한 것처럼 네. 로렌스 올리비에 38살 때 그 목소리 들으셨으니까 네. 똑같은 장면을 네. 이번엔 그러면 29살 그 이른바 떠오르는 신예의 네.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이 아징코트 전투에서 영국군은 1만 명의 병력으로 6만의 프랑스 대군과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고 나서 말이에요. 세계 전사상 유례없는 승리를 거두는데 영국군은 1만 명 중에서 불과 29명만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네. 프랑스군은 1만 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군대가 모두 패주하고 말았습니다. 한산대첩만큼이나 유명한 전사상의 기록인데 똑같이 헬리오세가 부하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오늘은 네. 성 크리스피안의 제라고요. 네. 그리고 음악 네.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장면 한번 음미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This day is called the Feast of Crispian. He that outlives this day and comes safe home will stand at tiptoe when this day is named and rouse him at the name of Crispian. He that shall see this day and live old age will yearly, on the vigil, feast his neighbors and say, tomorrow is St. Crispin's. Then will he strip his sleeve and show his scars and say, these wounds I had on Crispin's day. Old men forget, yet all shall be forgot, but he'll remember with advantages what feats he did that day. Then shall our names, familiar in their mouths as household words, Harry the King, Bedford and Exeter, Warwick and Talbot, Salisbury and Gloucester, be in their flowing cups freshly remembered. This story shall the good man teach his son, and Crispin Crispian shall ne'er go by. From this day to the ending of the world, but we in it shall be remembered. 확실히 로렌스 올리비에의 헬리오세에 비해서는 케네스 브레너의 헬리오세가 음성도 현대적이고 음악도 그런 것 같네요. 패트릭 도일이 음악을 맡은 케네스 브레너의 헬리오세 중에서 성 패트릭제 연설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젠 마음 놓고 그 아이 집에 가서 그 아이 방 창문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이사를 가버렸거든요. 지금껏 그 아이가 불편해 할까봐 가지 않다가 오늘 집에 오는 길에 그 아이 집에 갔다 왔어요 하면서 서울 성북구 성북삼동의 란이라고 적으신 분이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마치 옛날 시를 읽는 기분입니다. 김소월님의 그 집 앞이라는 시도 생각이 나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이분께 띄워드릴게요. TV에서 드라마를 방영했었죠. 블루문 특급 중에서 Moonlighting, 알자로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와 함께 저와 홍동식 프로듀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 Stranger, love the blues and the brave.